잠깐 누가 시간을 좀 멈춰봐. 뭔가 그게 어긋난 걸 난 느껴. 애써 어색하게 웃어보다 이젠 그런 내가 안쓰러워. 아니야 괜찮다고 말하지만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. 하찮은 이곳에 홀로 남아 그려본 네 기억은 blue. 사람은 변해 왜 나만 이래. 오늘처럼 예쁜 날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박차기만 해.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. Blue.